check my hair, blow a kiss for all the hearts they gon' drop. I am the flyest of them all, for sure denied it, so no, but that time to pull it back and let it fly.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제일 잘 나가. 누가 시대 밑에 못살 But this boy keeps talking. I can't really hear him, but I think he's saying he loves me. Putting number on this paper, but I throw it like a freebie.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내가 제일 잘 나가, 제일 잘 나가. 어쨌든 좋든 게 유의가 독선. Na na na na, 어쨌든 좋든 게 유의가 독선. No no no no, na na na na. 어쨌든 좋든 게 유의가 독선. No no no no, na na na na. 어쨌든 좋든 게 유의가 독선. No no no no, na na na na. 빰라타타타타타타타타. Oh my God.